힘찬 정오, 힘찬 오후, 힘찬 라디오 남현용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기간이었는데요. 한 신학생이 도무지 쓸 수 있는 답이 없어서 그만 백지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험지 맨 아랫부분에는 나는 시험 시간에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글귀 옆에 서명을 하게 돼 있었는데 백지를 내야 했던 이 학생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서명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채점을 맡은 교수님이 그 옆에 이렇게 적으셨다고 하죠. 그건 나도 알겠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우리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노력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힘찬 라디오 시작합니다. 1월 4일 수요일 힘찬 라디오 오늘 첫 찬양은 콜로라도 남성 사중창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Over my dead body. 나의 죽었던 영혼. 나는 죽었던 영혼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7418님 웅진웅에서 점검 받고 있는데 제가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어서 같이 방송 듣고 계시대요. 우리 기사분이 지금 점검하시면서 같이 듣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 첫 찬양이 너무 좋다고 크게 틀어놓으라고 하셔서 찬양 함께 들으면서 점검하고 계신다고요. 힘찬 라디오 끝나면 ARS 참여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7418님 굉장히 센스 있으시고 같이 점검하시는 우리 웅웨이분 기사분 찬양을 좋아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또 혹시 돌아가시는 길에 차에서 또 라디오 맞추실 일 있으시다면 106.9MHz 꼭 맞춰놓으시고 극동방송과 함께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힘찬 라디오와 함께하는 오후 기쁨이 두 배입니다. 은진이 할머니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앤님께서도 출석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올 한 해도 은혜로운 방송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힘찬 라디오 오늘은요 문자 주제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위주로 이 시간 채워갈 텐데 대신 아까 우리 7418님 사연도 주셨는데요. 애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 수요일은 더욱 강력한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날이죠. 극동방송 ARS 후원 전화 060-600-1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뭐 여러분이 다른 거 뭐 응답 안 하셔도 되고 번호 안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들고만 계시면 삐 소리 날 때까지 수화기만 들고 계시면 한 통화에 5,000원을 방송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가진 걸 다 드린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ARS 후원 전화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좀 동참해 주시면 저희 극동방송 말씀과 찬양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월이고요. 2017년의 첫 ARS 데이.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ARS 이렇게 060-600-1004번 누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2017년에 이 첫 ARS 데이에 작지만 하나님께 귀한 물질로 심습니다. 이 방송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그 진리의 기둥을 우직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5,000원의 물질을 방송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ARS 데이. ARS 후원 전화 060-600-1004번 060-600-1004번 지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까 여러분과 나눴던 그 기도 제목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도 한번 누르고 왔어요. 심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지요. 여러분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이풀 라디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신청 찬양 위주로 좀 꾸며가 보려고 해요. ARS 데이, ARS 참여하시고 우리 찬양도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카카오톡 사연, 모바일 사연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힘찬 라디오에서 사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 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롯이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1월 4일 1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물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날 ARS Day 060-600-1004번 한 통화에 5,000원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2017년의 첫 ARS Day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는 동안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옹기장이 우리 모두 찬양하세, 이어서 김혜영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세, 그의 크신 이름을 높이요, 우리 모두 함께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FM 106.9MHz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27분 3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힘찬 라디오는 문자 주제는 따로 없고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은 또 한 달에 한 번 더욱 강력한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기도를 또 물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극동방송 ARS 후원 전화 060-600-1004번, 060-600-1004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내 들으시다가 삐 소리가 날 때까지 수화기만 들고 계시면 한 통화에 5,000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의 첫 ARS 데이,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극동방송 사역이 더욱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모바일 사연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에 ARS 동참 후기가 줄을 지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바로바로 또 협력을 해주시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일을 하시겠죠. 예, 여러분. 2126님, 일독했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올해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 설마 지금 지난 4일 동안 나흘 동안 성경을 일독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딱 요만큼만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또 다시 성경 통독을 또 소망하면서 또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박순임님, 아, 많이 듣던 목소리네요. 너무 좋아요. 듣고 싶은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신청하셨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힘찬 라디오, 오늘 ARS 동참하셨다고요. 060-600-1004번. 작은 일에 함께하니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액수나 규모로 우리가 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심으신 기도와 물질이 어떻게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 함께 기대합니다. 참여에 감사드려요. 7280님 극동방송 후원 번호 이렇게만 딱 보내주셨는데 아마 번호를 제대로 모르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060-600-1004번입니다. 060-600-1004번. 보물님께서요. 저도 ARS 데이 매월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금 참여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매월 고정적인 전파 선교사는 당연히 후원하고 있고요 하시면서 참 감사드려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만 이 사역에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보물님 같은 분들의 든든한 동역자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파서블000님께서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아니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다 될 건데 우리 노력이 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마찬가지로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000님.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때립니다. 그 복된 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기회를 뺏길 수는 없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하시면서 조윤희 화이팅! 본인 이름이신가 봐요. 예, 정말 화이팅입니다. 찬양도 신청하셨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도 드리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 이 일 하실 텐데 저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ARS 후원 사역 동참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 나눌까요? 5842님, 나의 나된 것은 김하정 씨의 음성으로 신청하셨고요. 이어서 6958님 청하신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내 계지처럼 가볍게 하셨네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Yeah. 할렐루야. 네, 청하신 찬양 두 곡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0404님께서 오늘 막내 고모의 52번째 생신이세요.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시며 작은 사랑을 실천하시는 천사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암투병 중이신데요. 자신보다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을 더 생각하시는 천사 같은 우리 막내 고모 생신 꼭 좀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조카분 그 번호가 우리 막내 고모를 향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0404.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제가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데, 이런 조카분 두셔서 참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고모님. 듣고 계시다면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늘소망님,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초에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이죠. 어린 두 아들 6살짜리, 9개월짜리. 와. 함께 드리는데 정말 은혜가 크네요. 한 해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온 가족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진희삼공님, 어제는 시아버님 84번째 생신이셔서 가족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큰딸의 또 22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이 찬양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곡이 좀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 찬양을 요즘 큰 은혜 받고 계신다고요. 올 한 해도 우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분들 그 크신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근용예진맘님, 060-600-1004 한 통화에 5,000원 생명을 살리는 ARS 후원 전화 동참했습니다. 기회 주시고 마음 주시고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이쁨 받고 받은 사랑 또 잘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넘치도록 응답하시기를. 배사무엘 전도사님. 와, 우리 전도사님 성함 때문에 전도사님 되실 것 같은데 동참했어요. ARS 후원전화 그리고 전파선교사 홍보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시면서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송성희님께서는요 지금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계시대요. 야, 어떤 일 하시는 분일까요? 저도 이 시간에 출근 준비를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난 한 해 동안 극동방송 틀어놓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 감사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 한 해 주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의 길, 가장 좋은 새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믿음의 선포 보내주셨네요. 피디님도 화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아, 송성희님, 1월 4일이지만 또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그 소회를 좀 보내주셨는데 그 믿음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최고가 아니라는 최고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첫 ARS 데이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셨는데 동참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통해서 또 이 극동방송의 사역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흐르는 걸 보니까 오늘 벌써 또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힘찬 라디오 오늘 끝곡은 The blood will never lose its power. 보혈은 결코 능력 잃지 않네. 마라나타 싱어즈의 영어 찬양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남현용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죠. Strength from death. comes all my fears, and that same blood, well, it dries all my tears. The blood that gives me strength from day